새파란 잔디 위에 누워 드 높은 하늘을 보며 두둥실 떠가는 구름 한 점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.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기슭 외딴 그늘에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꽃 내 작은 기쁨이여라. 소나무 언덕길을 따라 오솔길 찾아 걸으며 발끝에 채이는 작은 돌들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. 노래하는 어린이처럼 언제나 즐거운 모습 그 마음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작은 행복이여라. 내 작은 행복이여라. 내 작은 행복이여라.